상처만 커지는 걸 옆에 누운 널 볼 때마다 따뜻했던 추억들 왜 자꾸 떠올라 잘 지내고 있다가도 어김없이 찾아오면 내 맘에 향수만 적시고 가 이 밤의 깊은 숨결들 살며시 내게 녹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떠나가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와 지울만 하면 널 또 찾아 헤매는데 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그때 널 붙잡고 있어 상처는 그리움이 되고 지독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도 내 눈을 멀게 해 잘 지내고 있다가도 어김없이 밤이 오면 너가 올 그 시간만 기다려 너가 떠난 내 침대 위에 남겨진 잔향이 날 괴롭게 해 yeah, yeah.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와 지울만 하면 널 또 찾아 헤매는데 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안 될 걸 알면서도 널 끌어안을 때 감당할 대가를 받고 비참하게 난 믿어진 내 자신보다 네가 너무 싫어 제발 날 좀 놔줘 잊을만 하면 다시 날 찾아 All the time, all day, every night. Yeah.